오늘 본문은 제가 세 번째 설교하는 본문입니다. 12월 달에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던 우리 주님과 또 에덴 동산에서의 그 아담을 비교하면서 신앙의 말씀을 살펴보았고, 지난주에는 사단이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광야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두 단어가 제 눈에는 사단과 그 다음 광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라는 주제를 또 이번 기회 아니면 언제 설교할 수 있을까 싶어서 광야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어떤 중요한 결심을 하거나 혹은 정당의 대표가 되거나 혹은 대선에 출마를 결심하게 되면 꼭 찾아가는 장소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거기 어딘지 아시는지요? 예, 서울 동작동에 있는 국립현충원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정치인들이 큰 뜻을 품으면 거길 찾아갈까요? 그것은 국립현충원이라는 장소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상징적인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애국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현충원에는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 많은 분들이 영정이 모신 곳입니다. 그래서 국립현충원 하면 애국을 상징하는 장소고, 그래서 많은 정치인들은 일만 생기면 그곳에 찾아가서 분향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특별한 장소는 특별한 의미를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장소가 있나요? 특별한 의미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그 장소, 똑같은 장소이지만 어떤 분에게는 남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그 장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장소는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요, 이와 같은 장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특별한 장소들, 그 중에 하나가 광야라는 장소입니다. 성경은 광야라는 장소에는 참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단어를 듣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광야 그러면 일단 힘든 곳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문자적인 의미에서의 광야는 우리가 피하고 싶은 장소입니다. 왜 광야가 문자적으로 죽음의 땅일까요? 거기에는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음식이 없습니다. 대신 광야는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뱀이 있고 전갈이 있고 들짐승이 있습니다. 그리고 밤만 되면 살을 애는 매서운 추위가 몰아닥칩니다. 낮만 되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더위가 찾아옵니다.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50도 이상이 나는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살다 보면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되면 종종 표현하기를, 내가 지금 광야를 만났어, 내가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문자적인 의미에서 광야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해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광야를 어떤 의미를 지닌 장소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광야는 부정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에게 내리는 형벌의 장소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 광야는 우리의 신앙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축복의 장소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광야는 저주의 장소가 되지만 어떤 분에게는 축복과 은혜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 광야가 지니고 있는 두 가지 이 장단점, 특별히 의미를, 부정적 의미, 긍정적 의미를 함께 묶어가지고 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광야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의미, 광야가 담고 있는, 성경에서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깊은 의미란 무엇인가? 광야는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계획과 뜻이 성취되는 곳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일 어떤 성도가 인생의 광야를 맞이했다면은 하나님은 그 광야길을 통해서 그분에게 특별히 특별히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려고 하는 이 주제, 광야는요, 하나님을 만일 나에게 광야길을 허락하셨다면 도대체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유익과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가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일을 경험하게 되면 내 인생에 광야가 찾아왔어 라고도 표현합니다. 직장 때문에 힘들고, 사업 때문에 힘들고,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고, 건강 때문에 힘들고, 돈 문제로 힘들고, 미래 문제 때문에 힘들고, 자녀 문제 때문에, 부부의 관계 문제 때문에 힘든 것, 이게 뭡니까? 지금 내 인생에 광야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나에게 찾아온 광야입니다. 교회당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분명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고 찬양을 할 때는 힘도 생깁니다. 그러나 교회를 떠나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면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고 두려워 떠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눈만 뜨면 내 앞에 나의 원수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느껴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내몰린 광야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는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내 인생에 광야가 찾아올 때가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의도 때문에 내가 광야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아무런 의미와 이유 없이 우리 인생에 광야길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지금 내가 광야를 지나가고 있든지 관계없이 내가 만난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루시고자 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변하는 은혜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광야와 관련된 성경에서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광야의 의미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광야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는 40년간 광야길을 걷고 나서 나이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다윗은 10대에 왕이 된다는 예언을 받았지만 인생 긴 광야를 통해서 마침내 왕의 역할을 감당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욥, 심지어 바울 역시도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라는 광야길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광야는 모든 사람들이 다 찾아가기를 꺼려하는, 원하지 않는 저주의 장소입니다. 모두가 기피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평범했던 이 사람들이 이 광야를 통해서 비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나는 원치 않은데 하나님 내 인생을 허락하신 그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놀라운 변화를 겪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경우를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도 광야를 가셨는데 실상은 우리 주님이 광야 가는 것을 그렇게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자마자 광야로 들어가셨는데 자원에서 찾아간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예수님의 등을 떠밀어서 우리 주님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마지막 문장, 몰아내신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몰려서, 등 떠밀려서 주님이 광야로 가셨다. 왜 그럴까요? 주님도 아셨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죽음의 땅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기 광야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광야로, 이 문장을 헬라어 단어로 다시 원문으로 옮기게 되면요, 이런 문장이 됩니다. 에이스 텐 에레몬이라는 문장이 됩니다. 여기 에이스는요, 뭐뭐 안으로, 뭐뭐 안으로라는 전치사고요, 에레몬은 광야를 뜻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광야로 이 말을 직역하게 되면 광야 안으로라는 단어가 되는 것이죠. 13절을 봐더라도요,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며 라고 말합니다. 13절의 첫 문장이 광야에서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 말을 헬라어 문장으로 바뀌게 되면 엔테 에레모라는 뜻이 됩니다. 여기 엔은요, 뭐뭐 아내라는 전치사입니다. 에레모는 광야입니다. 여러분 12절에서는 뭐뭐 안으로라는 전치사 에이스를 썼는데 13절에서는 뭐뭐 아내라는 전치사 엔을 썼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 전치사 에이스와 엔이 비슷해 보이지만 그 강조점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13절의 전치사 엔은요 광야라고 하는 이 장소를 강조하지만 12절의 에이스라는 전치사는 이 광야를 찾아가는 이 광야에 들어가는 우리 예수님의 심리적 상태를 표현하는 전치사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죽음의 땅인 광야로 내몰리는 우리 주님의 심적인 상태가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를 보여주는 이 표현이 에이스라는 전치사입니다. 주님도 가능한 한 이 광야 들어가는 것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주님께서 피하고 싶었던 광야는 따로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 잔을 앞에 놓은 우리 주님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22장 4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도했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주님이 곧 맞이하게 될 십자가 잔을 앞에 놓고 기도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설명할 때 땀이 떨어지는데 그것이 핏방울같이 되었다 할 정도로 우리 주님은 정말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복음서에는 우리 주님 기도하신 이야기가 많이 기록이 됐는데요. 이처럼 간절하게 기도했던 적은 그 언제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이토록 간절히 기도하는 것일까요? 주님에게 다가오는 이 잔, 이 잔을 물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잔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죽음의 고통을 의미합니다. 주님에게 잔으로 묘사된 이 십자가 이 고통, 십자가 죽음은 주님이 정말 피하고 싶었던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결국 그 광야를 맞이해서 광야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주님은 그 광야를 피하지 않고 그 광야를 거부하지 않고 통과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그 광야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 주님 아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무엇 때문에 십자가 잔 죽음의 광야를 맞이했다고요? 그 죽음 끝에 있는 그 광야 끝에 있는 기쁨 때문에 주님은 기꺼이 죽음의 광야길로 들어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고통 끝에 있는 기쁨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정말 피하고 싶었던 광야였지만 그 광야를 통과해야만 얻게 될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광을 그 축복을 생각하면서 죽음의 광야를 지나가셨던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과 신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외에 많은 신약의 신약 시대의 무명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 때문에 불에 타 죽었다고 말하고 믿음 때문에 칼에 베임을 당해 죽었다고 말하고 믿음 때문에 돌에 맞아 죽었다고 말하고 믿음 때문에 토베켜서 고난과 학대와 고통을 겪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이 무슨 이유 때문에 이 엄청난 학대와 핍박을 맞이했을까요? 그 이유를 히브리서 11장 39절과 4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 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신앙의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죽음도 불사했던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사람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고난의 길을 지나가신 분들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핍박과 학대와 순교의 잔을 마셨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광야길을 잘 통과할 수 있었던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믿음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여기 39절과 40절에서 말하는 강조점은 그 믿음이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토베켜 죽어가면서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불에 타 죽어가면서도 이 성도들, 신앙의 선진들이 붙잡고 있었던 건 뭐냐면은 그 광야 속에서 나타나게 될, 그 광야를 통해서 이루게 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나 다윗이나 욥이나 바울이나 초대교회의 성도들이나 심지어 우리 예수님이 통과하신 이 광야, 무엇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광야길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성도에게 임하는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광야가 없이는 절대 주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가 내 인생 속에서 펼쳐지고 열매 맺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가장 아름다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언제, 왜, 무엇 때문에 강한 믿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정말 강력한 믿음 갖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언제 내 믿음이 강한 믿음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때는 말입니다,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내가 깨달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내 인생을 향하신 목적을 내가 알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광야를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광야길이 아닌 꽃길을 걸어가고 싶어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광야를 불평하지 않고 걸을 수 있는 이유는 그 광야에 담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계획과 뜻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왜 원치 않았던 광야길을 걸어갔고, 우리 주님이 왜 원하지 않았던 십자가의 죽음의 잔을 마셨습니까? 바로 그것은 그 광야 끝에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 십자가 잔 뒤에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결말, 그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을 보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기꺼이 광야에 들어가신 것이고 기꺼이 십자가의 잔을 마셨던 겁니다. 광야 속에서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믿는다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광야는 분명 고통의 자리이고 아픔의 자리이고 우리 모두가 피하고 싶은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할 때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징계의 장소입니다. 때로는 연약한 나의 믿음을 강한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종의 학교입니다. 훈련의 장소입니다. 직장 때문에 힘들고, 가정생활이 힘들고, 사업이 힘들고, 건강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자녀들이 미래에 소망이 보이지 않고, 이 세상 살아가기가 힘이 들고, 믿음 생활하기가 너무나 어렵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내 인생의 광야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광야를 지나가시겠습니까? 인생이란 워낙 그런 거니까 하면서 마지못해 억지로 체념하면서 그 광야길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부모 탓하고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 광야길을 지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매일 한숨만 내쉬면서 신세 타령하면서 그 광야길 지나가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내가 이 광야를 왜 지금 지나가고 있는지, 그 광야 끝에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우리가 의심치 않고 믿게 되면요, 우리 아무리 힘든 광야길 할지라도 그 길을 믿음으로 힘있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가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광야가 내 인생길 속에 펼쳐놓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유익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네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광야에서 우리를 낮추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내 인생의 광야가 찾아오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광야를 통해서 우리 모두는 한없이 낮아지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보면요, 모세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왜냐하면 그 말이죠, 너를 낮추시며 라고 말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이것이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이 광야길을 통해서 교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광야길 걷게 하셨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아더 핑크라는 호주 목사님은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광야로 이끌어 가실 때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광야의 시련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약하고 무가치한가를 발견하게 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의 말이 맞다는 것을 저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모든 죄를 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싫어하는 죄가 있어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일관되게 강조하는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죄, 그것을 가리켜서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만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교만해지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다가는 십중팔구 우리 모두가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우리를 낮추시고, 그리고 그 광야에서 나올 때는 이전보다 훨씬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일관되게 강조하는 광야의 의미요, 광야가 주는 유익입니다. 이 광야길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 우리는 낮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주변에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보면요, 교만했던 분들, 늘 자신만만했던 분들, 늘 큰소리 쳤던 분들, 그런 분들이 어느 날 인생의 광야를 만나게 되면요, 놀랍게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는지 아세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그분에게 지니고 있었던 모든 힘이 다 빠져버립니다. 돈의 힘이 빠지고요, 권력의 힘이 빠지고, 건강의 힘이 빠지고, 명예의 힘이 빠지고, 마지막에는 자아의 힘이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광야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광야가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이 광야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입니다, 기질상 기도하기를 싫어합니다. 이 기도는요, 정말 힘든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기도를 싫어합니다. 특별히 편안할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더더욱 편안할 때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안 해도 내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뭐하러 기도합니까? 그러나 일단 고난이라고 하는 이 광야길이 내 인생에 찾아오게 되면, 혹은 과거에 광야길을 걸어본 적 있는 성도라면요, 어떤 순간에도 긴장의 줄을 놓지 않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이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는 힘든 광야길을 지날 수 없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내 삶이 평안해도 과거에 광야길 걸었던 적이 있는 그런 성도라면 그 평안하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광야는 우리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줍니다. 세 번째, 광야가 주는 유익은요,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의 눈을, 우리의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줍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나가기 전에 우리에게서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요, 우리 쉽게 죄의 유혹에 빠졌어요. 쉽게 내 몸과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갔습니다. 광야를 지나가기 전에. 그래서 세상의 마음 뺏기고 세상을 즐기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광야의 시련을 겪게 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띄워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그토록 좋아 보였던, 나를 유혹했던 그 실상과 그 결말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마음 뺏기고 세상을 품고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위험한가를 이 광야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는 이 광야를 통해서 믿음의 눈을 열게 하셔서 어떻게 사는 삶이 바른 삶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광야가 주는 유익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광야가 주는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 이 광야를 통해서요, 우리 뭘 발견하냐면 진짜 내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진짜 나의 문제, 그리고 그 진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이 광야에서 여러분, 우리의 진짜 문제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진짜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만난 진짜 문제는요, 광야가 아닙니다. 그 광야키는 진짜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이것을 모르는 게 우리의 진짜 문제라는 것입니다. 좁은 내 지식의 한계 속으로, 좁은 내 경험의 한계 속으로 자꾸만 크신 하나님을 가두어 두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진짜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알기는 알지만 내 지식으로만 압니다. 하지만 내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은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광야를 통해서 어떤 놀라운 변화를 하게 됩니까?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비로소 그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내가 광야길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광야길 속에서 내가 세운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돈보다 크신 하나님, 내가 신뢰하는 사람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광야를 통과하게 되면요, 이 광야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성도들은요, 믿음의 배짱을 갖게 됩니다. 어지간한 일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웬만한 일에서 그렇게 놀라지도 않습니다. 왜요? 이미 광야에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어지간한 고난 광야 앞에서는요, 떨지 않습니다. 믿음의 배짱을 가지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더 핑크라는 목사님은 하나님이 성도를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그 두 번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며 그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체험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광야길로 내 모십니까? 그 광야 속에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내 경험과 지식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광야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광야를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비로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으로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 이게 바로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최종적인 섭리와 계획과 주권과 뜻인 겁니다. 여러분, 주님 보십시오. 광야에서 40일간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그러면 광야에서 나올 때는 어떻게 됩니까? 아주 피곤한 모습으로, 지친 모습으로, 나약한 모습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는 40일 광야 생활 후에 광야를 떠나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라고 말합니다. 광야에서 나오실 때 주님의 모습은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나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광야는 결코 우리 주님을 약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성령의 권능으로 강한 주님으로 그 광야에서 나오게 된 것이에요. 이게 바로 광야가 주는 유익입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광야를 통해서 나를 영적으로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고 섭리며 계획입니다. 여러분, 왜 성령 충만하고 믿음 생활 잘하는 성도에게 이 광야의 순간이 찾아올까요? 우린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뭡니까? 능력 있는 성도, 힘 있는 성도, 권세 있는 성도, 온전한 제자가 되는 이 은혜를 주기 위해서 광야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욥기 23장 10절에서 고백했던 그 고백,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이 인생의 광야를 통해서 어떻게 변했다고요? 정금 같은 인생으로 바뀔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광야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한 가지 마지막 남는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를 통해서 정금 같은 인생으로 바꿔놓는 것, 무엇 때문에 그리하시는가?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우리를 광야를 통해서 영적으로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시는가? 그 하나님의 의미, 이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을 저는 송태근 목사님 쓰신 책 중에 마가복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이분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을 설명하시는데 그 답을 찾았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기 보니까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권면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옳게 분별하라. 여기 분별이라는 이 단어, 옳게 판단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1차적인 의미는요, 분별하다 이 말은요, 길을 똑바로 내다 그런 뜻입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길을 내다, 이게 바로 분별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 단어는요, 옛날 로마 시대 때 전쟁 중에 어떤 전쟁 보급 물자를 보내거나 혹은 군인들을 보내기 위해서 이 길을 닦습니다. 그때 썼던 표현입니다. 토목 용어입니다. 군대 물자를 보내기 위해서, 군대들을 보내기 위해서 길을 닦는 것, 이게 바로 분별, 똑바로 길을 내다 혹은 올바른 방향으로 길을 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게 로마 군대가 길을 만들어서 로마 군인들이 지나가는 그 길은요, 곧 로마 땅이 됩니다. 로마 사람들이 길을 닦아서 다른 나라로 진격하게 돼서 그 도로 끝에 깃발을 꽂으면 그것은 바로 로마 제국의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바울이 권면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는 올바른 길을 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길을 내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일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땅의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마가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그 구원 사역의 시작이 광야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땅 광야에서 이 세상을 살려내는 우리 주님의 구원의 길이 시작이 된 겁니다. 죽음의 땅 이 광야에서 우리 주님이 길을 내셨다는 것은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여기에 교회의 사명이 있고 바로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생명의 길을 내라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인생의 광야를 만나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신 차리지 못하고 물질 문제로, 건강 문제로, 가족 간의 문제로, 자녀 문제로, 인간 관계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얼마나 많은 광야길 속에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자들을 찾아가서 그분들에게 생명의 길을 내주라는 사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내가 그 광야길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광야길을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고난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와 용기를 얻습니다. 왜 그래요? 만약에 욥이라는 성경이 그냥 단지 욥이 책상에서 도서실에서 기록한 책이라면요,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 않습니다. 욥기라는 성경은 어떻게 기록이 됐습니까? 욥이 인생의 가장 절망스러운 광야 속에 놓여 있을 때 거기서 만났던 하나님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오늘날 수많은 인생의 광야길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힘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는 우리 모두에게 희망의 증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욥처럼 이 땅에 수많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왜 성도가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그 고난 끝에, 광야 끝에는 무엇이 있는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해 보이라고,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먼저 저와 여러분을 광야길을 지나가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 절대로 우리가 떨어질 수 없는 우리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나는 성령 충만하니까 광야가 찾아오지 않겠지. 나는 먹고 살만하니까, 아무 문제 없으니까, 건강하니까, 편안하니까 나에게는 광야가 찾아오지 않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예상하지 않은 순간 내 인생에 광야가 찾아옵니다. 돈의 문제이든지, 건강의 문제든지, 자녀의 문제든지, 부부관계 문제든지, 직장의 문제든지, 사업의 문제든지, 모양은 달라도 광야길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옵니다.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이미 광야길을 막 지나간 분이 계실 겁니다. 어떤 분은 광야의 중간 지점을 지나가는 분이 계실 겁니다. 어떤 분은 광야의 끝자락에 서 계신 분이 계실 겁니다. 어느 지점에 있든지 중요한 것은 이 광야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나를 영적으로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서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내게 하시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속에서 힘들어하십니까? 광야가 주는 의미와 유익을 미리 알면은요, 내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광야가 그렇게 힘들지는 않을 겁니다. 언젠가 나에게 찾아올 그 광야길 앞에서 우린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배짱과 담대함을 가지며 지나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광야를 통해서 나보다 크신 하나님, 이 세상에서 가장 크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